순순히 사랑에 빠져 밤가는 줄 모르고 사랑을 고백하는데 산적 같은 산돌이 능청을 떨며 나에겐 당신이 첫사랑 첫 여자라네 여우 같은 삼순이 내 성을 떨며 나에게도 당신이 첫사랑 첫 남자라네 얼레리 꼴레리야 얼레리 꼴레리 사랑을 하면 바보가 되는구려 삼돌이와 삼순이 사랑에 빠져 밤가는 사랑을 고백하는데 산적 같은 산돌이 능청을 떨며 나에겐 당신이 첫사랑 첫 여자라네 여우 같은 삼순이 내 성을 떨며 나에게도 당신이 첫사랑 첫 남자라네 얼레리 꼴레리야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야 얼레리 꼴레리 누구나가 사랑을 하면 바보가 되구려 누구나가 사랑을 하면 바보가 되는구나